앞으로. 내 맘이 안 되면 모두 다 비켜 됐어 됐어 모두 됐어 이 밤은 뜨겁게 나를 또 부르네 들썩 들썩 모두가 춤추게 새롭게 못 뜨거워 환상에 눈 뜨게 들리네 들리네 계속해 들리네 이제는 귀를 열고 손을 위로 내게 이 밤을 맡기면 모두 다 미쳐도 내 맘이 안 되면 모두 다 비켜 온몸이 적게 흔들어 뛰어 오늘도 여전히 난 변함없이 내게 이 밤을 맡기면 모두 다 미쳐도 내 맘이 안 되면 모두 다 비켜 온몸이 적게 흔들어 뛰어 오늘도 여전히 난 변함없이 훔쳐라 훔쳐 네 맘을 훔쳐 아무도 모를 삶 없이 훔쳐 늦추라 늦춰 아침을 훔쳐 이 밤이 조금만 더 오래 가게 훔쳐라 훔쳐 네 맘을 훔쳐 아무도 모를 삶 없이 훔쳐 즐겨봐 이 밤에 댄스홀 이 순간 지금 다시 모두 다 쉐이킹 흐름을 어디어봐 이 밤에 댄스홀 이 순간 지금 다시 모두 다 쉐이킹 다시만한 여자는 변한 게 없어 지나간 시간은 다 버려왔어 들리는 음악에 모두 난리법석 이쁜 이해가 새까만 손을 덮어 내게로 접속 내 번에 쩍쩍 윙윙 날라리 많이 멋져 지금의 목적은 Let's party 어쩜 이래 이제 네 길을 덮쳐 내게 이 밤을 맡기면 모두 다 미쳐도 내 맘에 안 들면 모두 다 비켜 온몸이 적게 흔들어 뛰어 오늘도 여전히 난 변함없이 내게 이 밤을 맡기면 모두 다 미쳐도 내 맘에 안 들면 모두 다 비켜 온몸이 적게 흔들어 뛰어 오늘도 여전히 난 변함없이 훔쳐라 훔쳐 네 맘을 훔쳐 아무도 모를 삶 없이 훔쳐 훔쳐라 훔쳐 아침을 훔쳐 이 밤이 조금만 더 오래 가게 훔쳐라 훔쳐 네 맘을 훔쳐 아무도 모를 삶 없이 훔쳐 훔쳐라 훔쳐 아침을 훔쳐 이 밤이 조금만 더 오래 가게